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텅잃 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그이 따라 나갈 때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백인준 작사, 김용신 작곡인 노래는 조체 80일 1992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를 조선의 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들의 크나큰 기쁨과 한없는 자부심을 민족적 색채가 진한 음악 형상으로 훌륭히 펼쳐보인 민요풍의 노래입니다. 노래는 나라와 민족의 전엄, 인민들의 행복과 후대들의 미래를 굳건히 담보해 주시는 위대한 김종일 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높은 신뢰와 칭송의 마음, 장군님을 존적으로 믿고 끝까지 따르려는 한결같은 마음을 펼쳐보이면서 그의 예령도를 받들어 나가는 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밝고 흥겨우면서도 민족적 정서가 짙은 노래의 선율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인 듯 초시작부터 폭넓고 환희적이며 기백있는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독특하고 매력적인 손쪽 굴곡을 이루며 전교되어 나가는 선율은 후렴 부분에서 안땅 장단을 타고 이강음적인 리듬에 기초한 뚜렷한 저약 진행으로 반복하여 흐르면서 랑만적이고 활력이 넘친 양상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차 넘치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 자신만만한 투지와 열정, 패기를 선율 정서적으로 민족적인 마신하게 형상한 노래의 선율은 어음계 조식과 같은 민족적인 요소와 이강음적인 리듬과 같은 현대적인 요소가 밀접히 결합된 것으로 와요 민요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킬 때 대한 우리 당 문예 정책을 빛나게 구현한 본보기로 됩니다. 노래는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을 혁명무력의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를 모신 긍지와 자부심을 도해지며 더 높이 울려갈 것입니다. 다음 순서로 널의 고향집 추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존동우 작사, 강철호 작곡인 널에는 항일인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의 탄생 75돌을 맞으며 주체 80일 1992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너리는 항일인 여성 영웅 김종숙 어머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못 잊을 추억의 감정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형상한 명곡입니다. 너리의 가사에서는 주체 혁명 위협 계승의 밝은 미래를 안아오신 김종숙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앞뜰의 신의 물소리, 다듬던 산나물 향기, 뒷산의 붉은 진달래, 들려주던 옛말 이야기, 밀림의 설레임 소리, 쓰시던 나무의 글빨과 같이 백두미령 고향집과 그 주변의 곳곳의 흉룡 사적과 결부시켜 생동한 예술적 형상으로 감동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의 형상은 사색적이면서도 따뜻함과 절절함이 한껏 오려있는 노래의 선율 형상에 의하여 더욱 생동한 정서적 화폭을 펼쳐 보입니다. 종족 2부분 형식으로 구성된 너리의 선율은 4분의 4박자에 기초하여 미대조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추억의 정서 속에 안겨오는 그윽하고 밝으며 졸졸하면서도 매력적인 선율 정서는 가사의 훌륭한 시형상과 결합되어 어머님의 정깊고 따스한 미소를 깊은 감동 속에 그려보게 합니다. 노래는 생동하면서도 소정성이 강한 시음악 형상으로 하여 오늘도 항일인 여성 영웅 김종숙 어머님에 대한 못 잊을 추억의 노래로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